빛이 다가온다. 고요한 하늘 위로 노래를 불러본다. 이 투명한 바다 위로 내 맘을 던져본다. 자유롭게 날개를 펼쳐서 모두 잊은 채로 이 순간이 곧 나만의 행복인 것 두렵지 않아. 난 오랜 기다림에 찾아온 순간 잊지 못할 이 느낌을 파도를 가르는 나 가슴이 벅차올라. 이곳에 난 와 있네. 외로운 시간은 날 걷게 만드는데 잘 알고는 있지만 내 얘기를 하고 싶어. 어떤 말도 위론 되지 않아. 지금 이 순간 난 그저 숨을 쉬고 싶어. 내 노래는 항상 희망이 숨쉬네. 깊은 사랑이 있어 행복한 미소들 입속에 머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영원히 이곳에서 물 한 결 헤치면 슬픔을 견딜 수가 없었네. 내 노래는 항상 희망이 숨쉬네. 깊은 사랑이 있어 행복한 미소들 입속에 머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영원히 이곳에서 이젠 너와 함께 영원한 이곳에서.